Guess who loves you? 나야 나. Do I show you? No ya no. 아직 time이 아니야 난.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러다 갑자기 싹. I'm a steely 맘에 훔쳐 you are gonna love me. 결정적인 day 딸을 드러내는 type. 나와 두 눈이 마주쳐도 난 흔들림이 없어 no. 널 사랑하는 게지라면 but me no who you never know. Baby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게 된 넌 결국엔 내 거야 내 거야 내게 되겠지 나 이제 finally finally 택할 시간이야 벌써 어느새 또 밤이 되었습니다. I'm the mafia. Face. 점령해 네 맘속 face. Hurry up baby catch me.